제가 골라온 시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의 끝. 네. 짧은 시입니다. 이게 긴 시 와중에, 긴 시가 나열된 와중에 굉장히 짧은 시를. 이게 거기 원래 평균적인 시의 길인데 네. 지금 이 책에서는 평균적이지 않죠. 네. 네. 눈보라의 끝. 구름의 그림자. 연기처럼 서로를 끌어안을 때. 당신을 배우려고 먼 바다를 건너왔어요. 텅 빈 고층 빌딩들이 밤을 견디듯이 층계로 쏟아지는 유리 구슬들. 얼굴을 참는 얼굴. 고백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 속에서 사라지는 긴 지느러미. 그림자가 엉켜있는 골목. 손바닥들. 서로의 세포에 대고 속삭인다. 손등이 가려워요. 파도를 끌어와 무릎을 덮을 때. 조용한 사람과 더 조용한 사람이 동시에 입을 떼는 순간. 굉장히 짧은 시집 안에서 굉장히 짧은 시였습니다. 이 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궁금해요, 진짜. 눈보라의 끝은 전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별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별? 아, 이별의 상황이 아니고 다툼의 상황인데 다툼이 끝나는 눈보라가 다툼이고 뭐 연인과의 다툼일 수도 있겠고 뭐 친구와의 다툼일 수도 있겠고 다툼이고 이게 끝나는 순간 이게 눈보라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연인 간의 이제 얘기고 연인 뭐 연인이야 친구 뭐 가족일 수도 있고 하여 누군가와의 다툼 그리고 그것의 끝. 네. 눈보라라는 단어가 근데 상당히 제목에 표현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단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은 눈보라가 눈이 펑펑 내리는 거는 겪어보잖아요. 근데 눈보라라는 거는 안 겪어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보편적으로 눈보라라는 거는 안 겪어보는 것 같은데 눈보라가 이제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면서 또 태풍처럼 막 아. 그런 일이 잘 없지 않나요? 저는 한 번 겪어봤어요. 아, 그래요? 군대에서? 네. 이제 텐트 칠 때. 겨울, 제가 2월에 갔기 때문에 겨울이어가지고. 눈이 올 때는 그냥 펑펑 내리기만 내렸던 것 같고 네. 바람이 쌀쌀하게 막 펑펑 부는 거는 남쪽에 살아서 그런가? 아, 네. 저는 저 위쪽에 살는데 서울 살면은 좀 많이 겪으려나요? 이런 거를?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눈보라라는 게 아니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보면은 눈보라라는 게 이렇게 막 게임이나 뭐 소설, 영화 이런 데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눈보라라는 상황을. 네.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좀 다수라면은 우리나라 좀 일반 그게 좀 일반적이라면은 실제 존재하는 현상이잖아요. 눈보라는 근데 실제 그렇죠. 있는 현상인데 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안 겪어본 좀 상상 속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 상상 속의 현상을 실제 존재하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상상인 거예요. 눈보라라는 게. 네. 안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를 제목에 배치해서 모두가 좀 유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다. 거기서 오는 눈보라의 이미지는 좀 이렇게 고난, 시련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눈이 내리는 아, 그런 막, 이미지를 그렸다. 미디어에서 그냥 표현되거나 뭐 우리 같은 게임에서 막 블리자드 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징을 담기보다 그런 이미지 자체를 가져와서 이미지 자체를 그냥 어떻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눈보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편적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상당히 재밌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가 돼서 시를 얘기하자면은 시가 이게 좀 앞에 시였잖아요. 시집 앞에 32페이지의 시였는데 250페이지 중에 32페이지의 시였는데 시집 다 읽을 때까지 좀 생각이 나는 시였어요. 이거는 좀 아, 이 시를 이 시는 좀 좋았다 이런 점이 시집을 끝날 때까지 아, 쭉 이어졌다.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났다. 네. 제일 짧기도 하고 제일 짧아? 하여간 엄청 짧은 시고 이 시집 안에서는 저는 그 짧은 시를 선택하신 걸 알았을 때 다른 분들이 너무 기니까 약간 배려의 차원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상 짧은 걸 골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좋아서 골랐습니다. 눈에 짧다는 게 또 눈에 띄잖아요. 이 시집 안에서. 그럼 그렇죠. 예, 맞아요. 짧은 점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 네. 이 시의 분위기도 좀 마음에 들고, 눈보라 속에서 막, 뭔가 추운 것 같은 분위기. 아, 그런 분위기? 네. 어. 시, 그런 것 때문에 골랐어. 일단 해석은 없고. 네. 하지만, 시의 해석 좀, 내가 이거를 얘기해야겠다. 이 다음에 좀 생각해봤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의 다툼이 눈보라고. 네. 근데 그게 좀 보편적인 상상 속의 이미지인 거죠, 눈보라가. 그런 다툼을. 시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다툼이 끝나는 건 눈보라의 끝이고, 그래서 막 마지막 년에 조용한 사람과 더 조용한 사람이 동시에 입을 떼잖아요. 네. 싸웠다가 다퉜다가 서로 말을 안 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아, 그랬다가 네. 입을 이제 떼는 거지. 다툼이 다 좀 어느 정도 감정이 삭히고.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뭐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막. 당신을 배우려고 먼바다를 건너왔어요. 이런 표현도 네. 싸우니까 말 안 하잖아요. 싸웠으면 막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알 수 있는 또 시간이잖아요. 서로의 그렇죠. 의견의 충돌이니까 그렇죠. 너와 나이가 이렇게 달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당신을 배우려고 먼바다를 건너왔던 건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먼바다로 표현되는 것처럼 싸움을 통해서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이해하는 시간이다. 다만 배우기 위한 시간이다. 땜지님의 고슴도치 이론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네요. 손바닥들이 서로의 슬퍼야 되고 속삭이는 거는 막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고 치면은 네. 손을 안 잡겠죠. 다퉜으면 싸웠으면은 그렇죠. 근데 손을 사실 그럼에도 다퉜음에도 좀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손을 잡고 싶은 거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연인과의 네. 다툼이면 친구와의 다툼도 그렇겠죠. 뭐 영 안 볼 수 있겠지만 네. 친구와 싸워서 안 그런 친구들은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손바닥 손을 잡고 싶다는 거를 손바닥들이 세포끼리 속삭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다 네. 있지 않지만 이제 세포끼리 네. 막 이제 세포끼리 아, 빨리 잡고 싶다. 우리끼리 악수 네. 한번 하고 싶다. 네. 아니면 연끼리 손 잡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손은 따로 놓는 네. 이런 느낌. 네. 손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손바닥들이 세포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손등도 막 가렵다고 막 말도 하고. 네. 그럼 막 다툼에서 화해하는 상황을 그린 시다. 눈보라가 이제 다툼을 좀 하고 네. 네. 그걸 이제 손바닥들도 이제 서 닿여 있지 않지만 세포들은 이제 서로 화해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내비치고 있고 네. 마음 속에 그냥 뭐 손바닥이 막 생각할 순 없겠지만 뭐 기생수도 아니고 네. 이제 시에서 네. 그렇게 마음, 얘기하는 거죠. 뭐 한 구석 은연 중에 뭐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실 네. 다퉈도 그렇습니다. 단풍님 어떠셨습니까 이게 눈보라의 끝. 네, 저는 이제 이게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다. 아, 사랑 고백이다. 네, 이제 원숙한 사랑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사랑의 시작을 원숙한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어. 좀 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면 네. 이제 저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어쨌든 사랑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시점을 다르게 보면은 시작이냐 중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눈보라의 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눈보라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마음 있죠. 난해하고 뭔가 답답하고 갇혀 있고 가슴 아리하는 시간 네, 그 끝이다. 시간이지만 그 끝이 이제 밝은 고백의 시간인 거. 그래서 좀 시 중간쯤 보면은 이제 고백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그림자가 엉켜 있는 골목 이 부분부터는 이제 밑부분에 손바닥들 서로의 세포에 대고 속삭인데 이제 사랑 고백을 이제 거의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뭐 손등이 가렵다. 네. 얘기하는 그때는 무슨 말을 하든 뭐 좋지 않겠습니까? 상관은 안 돼요. 손등이 가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냥 말하는 거다. 손등 가렵다. 네. 뭐 하여튼 뭐가 그래요. 뭐 그래 이렇게 뭐 사랑을 속삭일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 전체적으로 표현들이 너무 주옥 같았어요. 다 이렇게 그 표현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가 뭐 얼굴을 참는 얼굴이란 표현 있죠. 이 네. 표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정을 참는 느낌? 아, 표면에 네. 드러나면 안 되겠다. 유리구슬들이 그거 네. 같아. 눈물인 것 같아. 아...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네. 그걸 참는 거지. 사실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 그런 눈물 흘리는 얼굴을 참는 네. 거지. 아. 그렇게 참는 얼굴. 얼굴이 참는 얼굴. 맞아요. 맞아.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유리구슬 쏟아지는 게 약간 네. 그 막 깨가 쏟아진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얼굴을 참는 얼굴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서로를 좀 바라본다는 점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속된 말로 너무 좋아서 잡아먹고 싶다. 라는 그런 감정을 딱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참는 얼굴이라는 게 진짜 시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러니까 함축을 잘해서 이미지를 잘 표현하신 그게 아닌가. 뭐를, 그러니까 얼굴을 참는다는 게 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를 참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좋으면 막 네. 웃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눈빛이 뭐 달라진다거나 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참고 있는 거죠 스스로. 너무 좋아서 막 아, 잡아먹고 싶어. 좋은 뭐, 감정을 싶어, 조금 스킨? 감춘다. 그렇죠. 내숭부리는 것처럼.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얼굴을 찾는 얼굴?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재밌는 이렇게. 표현이죠. 네. 그거랑 이제 뒤에 뭐, 그림자가 엉켜있는 골목이라는 것도, 네. 음침하면서도, 엉켜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뭔가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림자 엉켜있는 골목이요. 네. 뭐 일단 엉켜 있다라고 하니까 연인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네. 이렇게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약간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아 그래요? 네 그렇게도 저는 좀 봤어요. 이렇게 막 두 개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럴 수도 있겠고 네 뭔가 무릇하죠. 아니 넌 왜 자꾸 골목에서 자꾸 네. 야릇한 상상을 합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야릇한 상상은 또 집안에 이런 상황에서 하면 안 돼요. 집안에서요? 네, 아 이거를 집에 있는 네. 상황에서 하고 이런 건 좀 아, 이게 이런 네. 상황을 대입할 때 네. 집에 있는 상황을 네. 대입할 때 로맨틱에서 좀 그쳤으면 네. 이런 것들을 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골목에서도 뭐 이게 뭐 다 이렇게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뭘 많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 알겠습니다. 네. 너무하네. 너무 본인 네. 경험 아니라고 너무 소설처럼. 아, 뭐 이런 거 이런 게 혹시 그래도 되게 판타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는 별로 네, 이런 걸 되게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은 의미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스릴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면 갈수록 이상하네. 아 뭐야 이상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뭐랄 것은 하여간 좀 고백의 상황이다. 그렇죠. 서로 좋아 죽는다 결국에는 그렇죠. 끝에는 깨가 쏟아지고 네. 막 네. 전 좀 다툼의 끝인 상황이다. 눈보라 다툼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다툼이 좀 가르침을 하나 얻은 게 다툼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상대 대해서 단지 화가 나는 화는 솔직히 나겠지만 싸우면은 그렇죠. 그것 또한 상대를 조금 배워갈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다. 이런 가르침을 좀 얻었습니다. 시안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 노력이 조금 들어가야겠죠. 네. 화가 났다는 감정을 조금 억눌러야 되니까. 네. 이번 글은 상당히 쉽잖아요. 그렇죠. 네. 백은선 시인의 시들은 상당히 쉬운 편인데 잘 읽히는 편인데 네. 저번 막 이희철 시인이나 김소영 시인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근데 글은 좋아. 어려운데 글은 좋았어. 뭐 이런 느낌이고 백은선 씨는 잘 읽혔는데 글도 보니까 문장도 괜찮네. 네. 표현도 상당히 아름답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마지막 시. 네. 또 사랑 사랑 얘기 오늘 사랑에 빠지셨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되게 로맨틱한 분이다. 사랑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맨스다 네. 이분은. 그 부분에서 좀 여성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났고. 그렇군요. 네. 마지막 시, 사랑의 역사. 궁금하네요. 갑시다. 네. 사랑의 역사. 너랑 나는 화단에 앉아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틀고 그걸 다시 녹음하고 녹음한 걸 다시 틀고 다시 녹음하고 또 틀고 또 다시 녹음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돌고래 울음소리 같은 어떤 음파뿐이래. 그래, 그건 정말 사랑인 것 같다. 그걸로 시를 써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며 화단에 앉아 옥수수를 먹었다. 너는 내가 진통할 때 전화를 했다. 나는 죽을 것 같아. 전화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너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좋아했다. 도무지 어떤 일도 끼어들 수 없는 좁은 벽 사이에서 혼자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울었다. 윤은 소파에 앉아 안절부절 핸드폰을 보고 나는 오늘 You Can Never Go Home Again을 다시 읽었다. 글씨가 제일 좋다. 나는 그렇다. 옥수수는 은박지에 쌓여 있었다. 김밥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옥수수였고 옥수수를 먹는 일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썩 잘 어울리니까. 그런데 거꾸로 돌고래 울음을 녹음하고 틀고 녹음하기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른다. 모르지만 너무 슬플 것 같다. 오늘은 너랑 소파에 앉아 시간이 길게 길게 늘어지다가 뒤집혀버리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쩔 때는 림보에 갇혀있는 기분도 든다. 그치만 행복한 무엇이 무형의 뿔처럼 조금씩 자란다. 나는 현상과 감정에 무연해지고 있다. 너도 그렇다고 했다. 그 이후에 무엇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나도 생각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 이후와 이후에 씌어진 시와 그 시의 이후에서부터 다시 씌어진 이후와 이것을 무수히 반복한 다음 바다에서 떠내려온 달고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주었다.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끝이 상당히 독특하죠. 외계인이 있다고. 네,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네. 그분 외계인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한데 네, 일단은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끝에 나오는 말이니까. 네.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되게 감성적인 시가 아닙니까? 사랑의 역사. 사랑을 얘기하고 막. 사랑의 역사가 저희 이병렬 시인 할 때도 나왔던 제목이죠. 사랑의 역사라는 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사랑의 역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많이 쓰는 제목이구나, 여기서. 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래도 많고, 사랑의 역사라는 노래도 많고, 글도 있고, 네. 소설, 책도 있고, 막. 네. 사랑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창작에 있어서는 흔한 소재구나. 네, 이런 사랑의 역사를 되짚는 것도 흔한 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사랑의 역사. 역사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역사 네. 하면 뭐, 고등학교 때 국사 배운 거 막. 네. 뭔가 옛날이라는 네, 느낌이 좀 들죠. 옛날 무늬 토기에 막 하고. 고려 뭐, 옥저동에.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저희가 뭔가 웃겨가지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예전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소리님이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아주 목소리님은 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네.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그때 오랜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난 커플이 가지게 되는 그 식어버린 감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원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아요. 그 원숙한 사랑을 그리는 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낮아진 감정이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열정과 불타오르는 그 감정, 그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은 그대로인데, 온도만 네. 제자면은. 사랑은 그대로인데, 네. 온도가 좀 변한 거지. 그쵸. 온도 안 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싶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더 레벨업된 사랑이다. 라고 네. 얘기할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이 업된 겁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 중에, 뭐, 노부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녹음한 것을 다시 녹음하고 그걸 또 녹음하고 이렇게 수차례의 행위를 반복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녹음한 내용들의 끝에는 결국에는 뭐 돌고래 울음소리 같은 어떤 음파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화자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데 자기가 진통이 왔을 때조차도 남편이 정말 밉상스러운 거예요. 난 진통이 왔는데 남편이 뭐 진통 날짜가 날짜에 대한 내기를 했는데 맞췄는지 야 내가 내기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진통이 왔으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죠.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뭐 안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은 안 하고 내가 내기에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안 진통이 왔을 때 해야 되는 응급처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핸드폰만 들고 소파에 앉아서 다리만 덜덜덜 떨고 있었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과거의 상황을 회상을 하면서 아이 남편 진짜 밉상이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시를 얘기를 해요. 그 시가 이제 You can never go home again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시를 찾아봤는데 읽고 싶어서 네.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찾을 수가 없어. 가상의 신가? 저도 이게 네. 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You can never go home again이라는 거를 구글에 검색했더니 네. 좀 비슷한 제목의 다른 소설이 나와요. 네, 소설이 나오고 네. You can, 그것도 You can never go home again은 아니었어요 이름. You can't go home again. 뭐, 네. You can go home again. Never가 안 들어가 있었나 뭐. 네, You can't인가? You can't 네. go home again이거든요. 아, 뭐 제목 아, 네. 완벽히 똑같은 시는 잘 안 네. 나오더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시, 그 소설 안에 나오는 시가 아닐까, 뭐 가상의 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가상의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 그 시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내용에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가상의 시기 때문에. 네.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못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제목에 대해서 제가 미닝을 찾아봤어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지나간 거, 예전의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에 저 그대로 있길 바라지만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여기다가 화자가 이렇게 그 감정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남편은 정말 밉상이었고 때리고 싶고 뭔가 좋지 않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로 돌아갈 필요 없다. 뭔가 you can't never you can never go home again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지금의 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즐기고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겠지만 그 의미와 반대의 의미를 오히려 화자가 느끼는 거죠. 아, 지금의 순간 없으니까 그냥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좋다 오히려 그때 그 남편이 없으니까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게 사는 게 좀 왼수 같은 남편하고 사는 것도 뭐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은 되게 좋게 또 끝나죠. 네. 네. 행복한 무엇이 이제 무형의 뿔처럼 조금씩 자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증의 느낌이 있는 거죠. 남편과. 네, 남편과. 남편이 정말 싫고 막 끈뜨뜬 때리고 싶고 그런 걸 이제 뭐 림보에 갇혀 불안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형의 뿔처럼 행복이 조금씩 자라난다. 뭔가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자라난다 행복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안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뭔가 살다 보니까 복잡 미묘하게 섞이는 거죠.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얘기예요. 바다에서 떠내려온 달고 반짝이는 유리조각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바다는 우리 앞선 시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바다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 마음이다. 관용이다. 그 관용의 바다에서 떠내려온 이미 다 달아버린 네.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주워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답이 뭐였어요 답이? 외계인.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봤더니 이게 사랑인가 뭔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증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그 애증을 이제 외계인이 준 알 수 없는 감정이다. 아 이게 사랑이 좀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쵸. 외계인이 조금 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네, 뭐 네. 외계인이 줬을 정도로 이상한 감정이다. 이거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 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으셨네요. 네. 천년이 왜 나중에 얘기하신다고 했죠? 천년을 얘기해 볼까요? 아, 그 돌고래 음파. 네. 그래 그 외계인 그 얘기에 무형의 뿔처럼 자라나는 행복도 있지만 동시에 뭐 림보에 갇혀 불안불안하기도 한 그 두 개의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섞이잖아요. 네. 그런 게 결국에는 뭐 돌고래 울음소리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의 그 언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게 막 사랑의 감정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말조차도 좀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겁니까? 그 이제 돌고래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본 게 돌고래 울음소리는 우리 막 고성을 지르고 싸우는 것도 있고, 네. 뭐, 재미있게 지내면서 얘기하고 하호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보면은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다. 네. 이런 알 수 없는 복잡 미묘 막 림보 이런 게. 네. 그게 원숙한 사랑이다. 네. 원숙한 사랑이란 말 되게 좋아하시네. 아, 네. 오늘 거의 주제와도 같지 않나. 원숙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한 3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감정을 느끼려면. 저도 초전이 좀 재밌었는데. 네. 이 시에서 초전이, 초전이 항상 에피소드라고 치면은 이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는, 계속 생각이 날 법한 에피소드 아닌가. 녹음해서 틀고, 뭐, 녹음해서 틀고. 네. 아, 그걸 다시 녹음하고 이러면, 하여간 열화가 되면서 이게 그런 소리만 남겠죠. 돌고래 음파 같은 소리만. 그렇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네.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사랑이야. 어디서 막 얘기하기도 좋고, 이런 하나의 일화가 아닌가. 아,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네. 구절인데. 네. 그게 왜 사랑일까요? 이 음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단풍님은 이런 애정이다. 네, 복잡해서, 복잡하게 막 이상하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결국 남은 게 네. 사랑이다. 그런 과정이 사랑이다. 네. 뭐라고 하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단어가 없어지잖아요. 원래 사람이 막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랑의 끝까지 끝이 사랑이려면 원래 단어 뭐 사랑한다 이런 거겠죠. 네. 그걸 녹음했다 다시 녹음해서 막 열화가 되잖아요. 사랑한다 뭐 더 꾸밀 수도 있잖아요. 뭐 난 정말 너가 예뻐서 좋아해. 너의 마음이 예뻐서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장식 단어가 장식이라고 치면은 장식 뭐 외형 이런 게 배제가 된 채 말할 때 뭐 감정이나 뭐 표현하고자 싶었던 마음 이런 것만 남는 거잖아. 이렇게 음파만 나와버리면 그런 장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감정이나 뭐 표현했다는 뭐 마음이나 그때 뭐 기억 이런 것만 남는 거니까 그 관념적인 게 사랑이 아닌가. 그런 단어를 배제한 그런 관념이 감정이나 이런 게 사랑이 그게 확실한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표현이 필요가 없죠. 마음이 마음으로도 통하니까 벌써.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성 만날 때 네. 외모가 다가 아니야. 뭐, 성격이 중요한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말처럼 사랑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중요한 거다. 아... 담겨 있는 거는 이렇게 네. 녹음해봤자 결국 사랑이 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끝에 가면은 처음에 막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네. 너랑 나랑. 네. 근데 끝에는 사랑에 대해서 또 말하고 싶다. 이렇게 욕구를 표현하는 게 네. 좀 애매한 것 같았어요. 이별했나? 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너와 나의 사이가 아 처음에 이제 말할 필요도 네. 없을 수준이 왔다라고 아,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돌고래 울음소리 같은 거, 그런 네. 수준에 이르면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됐는데 이제 또 다시 말할 필요가 싶어. 없는 건 아니지 네.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 일화에 대해서 돌고래 네. 울음소리만 남는다는 일화에 대해서 어디 네. 뭐 TV에서 봤고 책에서 읽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랑인 것 같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사랑인 것 같아 그걸로 난 실을 쌓아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사랑에 대해서 막 너랑 나랑 토론 많이 했는데 막 진통할 때 막 좀 짜증나는 짓도 하고 막 내기에 대해서 막 기뻐하기만 하고 얘 네. 막 혼자서 막 김밥 대신 옥수수 나먹고 이러면서 슬프고 뭔가 이 세 번째 연이 좀 네. 감정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너랑 나랑 얘기했던 것이 세 번째 연에 와서는 네. 김밥인 줄 알았던 옥수수를 먹고 네. 그거 돌고래 울음을 막 말을 녹음한 것도 아니야. 돌고래 울음을 막 녹음했다 틀고 네. 녹음하고 그 저는 네. 이게 그 사랑이 시작할 때 네. 돌고래 울음이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면은 아 이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제 좀 이렇게 온도가 높아야겠죠. 그런데 원숙한 사랑을 지닌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아 이렇게 돌고래 울음만 주고해서는 안 된다.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죠. 이건 자연스럽게 녹음과 녹음과 녹음과 녹음을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저는 세 번째는 좀 얘기를 하는다가 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서로 간에 너가 없잖아요. 여기는 세 번째 연은 나머지는 1, 2, 4 연은 네. 너랑 나가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세 번째 연은 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좀 슬프다 하기도 하고, 막, 끝에 네. 가면은. 그래서, 왜 그래야 됐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또,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도 막 표현하고, 네. 왜 이래 됐을까? 이런 궁금함이 남았습니다, 이 시 안에서. 뭐, 저는, 뭐, 그게 애증이었다. 네. 그래서 외계인이 준 감정이다. 모순되는 알 수 없는 감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조금 막 쉽게 이해는 안 됐어요. 완전 해석을 할 수는 없어서 이 시를. 네. 근데 읽으면서 좋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세 편의 좀 인상 깊은 시 중에 하나였고, 네. 읽으면서 좋긴 좋았는데, 막 마지막도 재밌고, 외계인, 사랑이 내 말하고 싶다, 외계인 있다고 네. 생각했다, 이런 표현도 재밌고, 처음 1화도 재밌고, 처음 에피소드도. 네, 이해는 좀 어려웠다. 해석은 좀 어려웠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 시였습니다. 다풍님은 원숙한 사랑이다. 네. 아, 뭐. 좀 지난 처음의 사랑이 아니고 좀 나중에 사랑. 그렇죠. 뭐 거의 노부부 수준의 네. 사랑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이렇게도 얘기해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사실은. 좀 네. 나이가 되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시골에 계신 노부분들 보면 막 아이고 할아버지 할배 뭐 할매 뭐 이러면서 할망구 우리 할망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냥 고 주파수의 돌고래 울음소리 같은 어떤 음파가 남는 아, 그걸 그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네요. 대화 없이 모든 감정의 교류가 다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아 대화는 하죠. 네. 단지 고성을 지르면 네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가 좀 스토리가 있었네요. 고백 놀이로 고백도 했다가 그렇죠. 눈보라의 끝으로 막 싸우고 화해도 하고 막 네. 그래서 사랑의 역사로 그 모든 과정을 되짚어가면서 아 맞지 마무리하는 네, 차례도 딱 맞네요 네. 보니까 오. 외계까지 막 확장을 해가지고 네 외계 오늘 그만합시다. 네. 뭐 두 명이서 뭔 개짓이야 이게. 아유 씨 안아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패널 분들이 조금 더 있었다면은 굉장히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맞아. 이 시가 읽기도 네. 재밌고. 저는 또 이게 네. 확장해가지고 사랑이란 주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내가 왜 좋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네. 많이 얘기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내가 왜 좋아? 네, 지금만 들어도 막 머리에 찌느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사랑 얘기인 만큼 이제 사랑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막 이제, 또 특히 여성 게스트분이 없었으면은 그 심리 네. 상태에서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심리 검사 한번 하면. 그러니까 제가 고른 시 말고. 네. 이제 목소리님이 고른 네. 시 같은 경우. 고백 놀이에서. 저는 해석을 이제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네. 썼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되게 좀 질 좋은 내용을 꽉 차지 않았을까? 네,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백은선 시인의 두 번째 시집도 꼭 사서 보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네. 해자고. 페이지가 많아요. 네, 페이지도 많이 쓰시고. 네, 아, 활자를 많이, 활자가 많이 들어있으면 좋아하시는. 아유, 좀 일단, 아니 같은 가격인데 더 많으니까 네.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점이 양적으로도 네 양이 많으니까 네. 괜히 막 밥 많이 못 먹을 거 알면서도 막 뷔페 가고 싶고 그런 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삼겹살 막 3인분만 먹어도 되는데 맞아 배고프게 엄청 부르는데 굳이 막 무한 리필집 가서 먹고 싶고 아, 그런 풍요로움을 네, 좀 느껴보고 싶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백은선 씨는 시집에서 이제 무한 리필이 아닌가? 무한리필까지 갑니까? 아, 굉장히 많은 양의 시집계 뷔페다. 네. 어차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뷔페 이런데 가도 똑같이 먹어요. 우리 사람이 먹는 양 다 똑같아. 그렇죠. 하지만 많으면 좋다.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쉽게 끝났는데 백은선 시집은 정말 누구나 한번 도서관에 가서 시집을 이채 시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시집을 좀 읽고 싶다. 안 읽어본 사람인데 나 좀 읽고 싶어. 근데 좀 최근 시집 읽고 싶은데 옛날 시집 말고 이런 사람들은 이 시집을 한번 읽어보는 게 뭐 도서관 도서관에서 읽어도 되고 뭐 서점에서 읽다가 사셔도 되고. 가격도 꽤 안 비싸요. 네, 가격도 네. 만 원도 안 하니까 시집들은. 네. 그렇게 또 해자라고 하시니까. 네, 해자고 그 중에 시집 중에서도 완전 개해자. 네. 이렇게 해자 시집이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비록 많이 못했지만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집이나 네. 오늘의 시간이나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네.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네, 사랑 얘기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싶었고 또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비밥 네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또 재미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불참자가 생겨서 네, 그 공유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네. 하지 못했고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후련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매 회를 거듭하면서 철권에 대한 얘기를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많이 해서 네, 어느 정도 많이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한 10분의 1도 안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시풀풀이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네. 다음 팟캐스트 소재를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한계로 해서 철권편을 혹시 그때도 하실 수 있으시면은 네. 시풀풀이 혹시 잘 안 돼서 네. 그만두게 되고 네. 그걸 어떻게 소재 중에 그걸 선택하게 된 다음에 네. 그게 잘 진행이 된다면은 네. 철권에 대해서 원 없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계속 하신다면은 그 벌써부터 제가 가슴이 두근 거짓말 치지 마. 아 진짜요? 저는 진짜 원래 사람은 두근거립니다. 아 그 수준을 넘어서 방금 듣는 순간 와 진짜 원래 70 정도 합니다. 네. 원래 심장박동이 원래 어떤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겠다 들으면은 아, 그때쯤 가서 생각하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프레임표부터 먼저 봐야 이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뭐 아, 네. 그렇게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또 오늘의 감상 얘기하자면은 네. 감상을 공유하는 이게 팟캐스트니까 라디오니까 네.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역시. 네. 억지로라도 4명을 계속 게스트를 불렀던 게 네. 사실 진짜 옳은 생각이었구나. 네. 빨리 4명을 채우던가 최소 3명이라도 하던가 4명을 채우던가 네. 그러니까 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너무 치명적이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빈자리가 큽니다. 네. 네, 이게 어느 누구라도 클 것 같아, 진짜. 한 명이 빨리 치명적이니까. 네. 네 명을 빨리 채우던가, 뭐, 어떻게, 네 명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고안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능력 신장은 안 되겠죠. 네, 너희. 네. 무슨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서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아, 저희가 하는 이 양식 자체가 두 명이서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뭐, 분신 순서선에 뭐, 네 명일 수 없으니까. 네. 생각을 뭐, 네 가지로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막. 그렇죠. 서너 가지로 할 수 없으니까. 아, 맞아요. 감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고, 많은 감상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사람의 타입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노력을 해야겠다. 네. 망하면은 다음 소재를 생각해놨으니까 아, 생각해놨어요 벌써? 다음 소재 그게 걱정 안 하시면은 네. 아 약간 좀 안 하면 또 아쉬워지니까 이게 좀 안 되면 사실 아쉽죠. 안 돼서 그만두게 되면은 아쉬운 일이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끝을 내고 다음 주에 시풀풀 네. 일기의 마지막 시간 시즌 1 시집도 굉장히 그거에 걸맞는 시집이죠. 네. 시즌 1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음 주 녹음을 준비하러 이만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